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현실 참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1988년입니다. 1988년은 87년 6월 항쟁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서 헌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지금 5년 단임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던 다음 해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닌 학교의 캠퍼스 안팎에서는 여전히 최루탄과 또 화염병이 난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생활 내내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현실에 참여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혼 구원에만 힘쓰고 현실 문제에는 되도록 무관심해야 하는가?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탄핵 인용, 그리고 파면, 그리고 구속에 이런 헌정사 초유의 일들을 겪으면서 벌써 제가 30년 전에 가졌던 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물론 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정치가들도 숱하게 많이 있고 기독교 정당도 또 세워지고 심지어 장로 대통령까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을 하거나 아니면 편향된 사고와 실천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정치나 또 사회나 또 문화나 또 경제 등과 같은 여러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가르침에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제안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실에 참여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창조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존재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간구의 차원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간구의 차원도 있고 동시에 서약의 차원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서약의 뜻이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비단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뒤집어 만든 말 생활신앙,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곧 정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회 문제든 교육 문제든 문화의 문제든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특히나 이 모든 사안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서약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창조교리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영역과 또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문제에 참여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교리죠. 여러분 찾아보셨던 빌립보서 앞쪽에 골로새서 앞쪽에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 위에 통치하는 주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사탄이 아직도 그 영향력을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엔 여전히 악과 고난이, 온갖 종류의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사탄과 그 졸개들,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이고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은, 그리고 사단의 권세인 죽음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그 왕권이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영역 위에 확장되도록 힘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그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의와 사랑과 또 생명과 평화와 참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압제가 있고 또 고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사단의 그 악한 통치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그 생명, 그 평화의 주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단 개인의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말하자면 사회의 여러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것이 확립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그 생명이 넘치도록 실천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문제에 참여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 세 번째는 사랑의 이중계명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요약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특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기 힘든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한 사람은 심판으로 한 사람은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의 척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사람,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제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사회와 이 나라의 그 공공의 영역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마지막 날 생명과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누게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한 사람만의 실천으로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이, 또 만일 불의가, 만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억압과 부정의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과 악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그것은 곧 그 구조적인 그 문제도 변화시키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힘쓰고 또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것만큼이나 공동체적으로, 아니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을 이 사회 속에서 현실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이 세상의 제도나 역사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유대인의 개토와 같은 그런 독립된 이 세상과는 격리된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고백에 걸맞게 우리 개인적인 삶, 우리 가정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마을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걸맞는 참여와 실천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5월 9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 현실 참여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지만 우리 현안 눈앞에 닥친 이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투표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제안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숭고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독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될 중요한 권리요 특권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그리고 공명선거운동을 앞장섰던 손봉호 교수께서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나 하나쯤 빠진다고 해서 아니 내가 나 하나쯤 투표한다고 해서 뭐 그리 대수롭게 뭐 일이 생기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깊이 우려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더군다나 5월 9일은 앞뒤로 얼마나 공휴일이 많습니까? 그러니 그냥 나 혼자 그냥 빠진다고 뭐 세상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되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저마다 하고 그렇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조직과 돈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선거를 결정해버릴 수 있는 경우도 사실 우리 역사에서는 적지 않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현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어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시민 기독 시민으로서 우리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치 영역은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실제적인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두고 이경직 교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중요한 시민의 권리는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말로는 유신론자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그저 당선자 한 사람 확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5천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이 선거 과정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국민 대토론을 통해서 큰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제안은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가급적 올바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대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표를 하는 것보다 올바른 후보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아니 올해는 이미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어떻게 될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노상 선거철이 되면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금품 선거 같은 이런 선거법에서도 범죄로 규정된 일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쁘니까 뽑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후보자가 없으면 가장 덜 나쁜 후보자라도 투표해야 할 것입니다. 기운실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공동대표이면서 경상대학교에서 정치외교를 가르치는 백종국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어느 정당이나 어느 후보의 정책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택해야 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제 이 선거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기준으로 삼고서 이제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이 가치에 조금 더 가까운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원합니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때 응답자의 39.4%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나라. 그만큼 계층 간의 갈등이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35%에 가까운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선 정부에서는 무엇이 가장 컸는지 아십니까? 가장 부가 커지는 그런 사회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수는 지극히 적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현실을 반영한 것이죠.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사회를 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2.1%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힘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힘없는 사람도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32.1%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 32.1%가 힘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이런 걸 꿈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공정과 불공평을 해소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 말했던 공평과 정직과 인애를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적인 가치가 후보를 판단하는 적실성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그 사람이 보수냐 그 사람이 진보냐 이것으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인애와 정직과 공평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공약하는 정책에 어느 정도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 사회의 핵심 정책 분야들을 크게 묶으면 제일 큰 게 경제정책이겠죠. 그리고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통일 안보정책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정책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정책, 사회정책 뭐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각 후보들이 적어도 어떤 공약으로 정책을 삼고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언론의 여러 가지 개입도 있고 또 뭐 조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후보들의 정책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리고 그 정책들이 어느 정도나 기독교적인 가치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따르고 있는가 그 기준들에 비추어 해석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과 생명을 나누는 그 기준점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가 어떻게 했느냐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는 이렇게 작은 자의 측은히 약한 자의 측은히 여기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국민들이 바랬던 것처럼 불공평이 해소되는 사회 빈부 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되는 사회, 힘없는 사람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힘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 어떤 면에서는.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한 기준들을 과연 이 후보가 어느 정도나 그 정책 가운데 반영하고 있는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환경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고안하고 그리고 더 잘 제시하는 후보라면 적어도 이 인애라는 기준에 더 부합하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매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직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정직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개인, 그 후보 개인의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후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과거가 드러나면 지지를 철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적어도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자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유능하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쁜 그 짓을 할 바에 하는 좀 무능한 사람이 해를 적게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뿌리는 후보자는 분명 부적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면 본전을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는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바친 세금을 도둑질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뽑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는 기운실의 공동대표였고 공명선거운동을 펼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투표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온갖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후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것저것 안 가리고 투표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동시에 유능한 공직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적어도 교회까지 와서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앞으로 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실에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현실 문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에 그 행사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알아봄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또 바람직한 그런 투표권을 행사할 때 이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주고 안정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사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한 달 남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독교적인 가치에 최대한 한번 그 기준을 놓고서 보려고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그런 통로의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통로의 다양한 소스의 그 정보들을 접해보시면서 여러분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자 아니 최선이 아니라면 자선의 선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합당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더 건강한 그런 사회로, 아니 우리가 살아가기에 보다 더 희망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